작곡가 김옥송 생일 백돌 기념 음악회가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문화기술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 기자, 편집원들, 예술교육기관 교원 학생들, 유가족들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 여성 이중창과 여성 합창 만경대의 노래로 시작된 음악회 무대에는 피아노 협주곡 결전의 길로 관현악과 합창 청산볼의 풍년이 왔네 등의 작품들이 올랐습니다.